속고 빛처럼 위대해져야 한다 배워 빛처럼 너의 dream 사실은 짐 미래만 이 꿈이라면 내가 어젯밤 침대에서 꾼 건 뭐 꿈의 이름이 달라도 괜찮아 다음 달에 노트북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먹고 자는 건 것도 안 하는데 돈이 많은 거 꿈이 뭐고 작은 거라고 그냥 아무나 되라고 We deserve a life 뭐가 크건 작건 그냥 너는 너잖아 하지만 진짜 세상은 약속과는 달라 우리 달려야 해 밟아야 해 신호탄 내 소면 너 목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숨이 턱까지 넘칠 때 You need to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멈췄어도 괜찮아 이제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뱉는 모든 호흡은 이미 나왔네 dream 꿈을 꾸는 게 때론 무섭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남는 게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. 세상은 욕할 자격이 없네 yeah. 꿈을 꾸는 법이 무엇인지 yeah. 가르쳐준 적도 없기에 yeah. 꿈에 낸 꿈이기에 눈물에 잠꼬대 악몽에 스케보네 너 위에 잊으며 웃어보자고 전하곤 했어